전부 이해해줄 테니 넌 그냥 내게 wow 그리고 내라 now Don't speak 지금 이 순간 But show me what you got Look at me 헤매지 말고 나 훨씬 아깝긴 해도 내 맘이